생각이 참 많아졌어. 네가 떠난 이후로 작은 틈 보이면 너야. 잊고 싶은 마음과 잡고 싶은 내 마음이 헝클어지도록 또 싸워. 난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 같아. 작은 먼지처럼 내가 흘러가는 듯해. 애써 너를 미워해보려 해. 헤어져야 할 이유를 찾아. 그러다 맘이 지우는 방법 내 손 안에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. 내일 눈을 떴을 때 너의 기억 없다면 편하게 살 수도 있을까. 너란 사람 너란 너야.